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 사진이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점 치는 어플입니다. 예, 점을 치는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내 생년월일 뭐 이런 거면 네 미래가 이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무속인 뭐 점 치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합니다. 20만 명. 2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4천만이라 그러면 200명 중에 한 명이 점쟁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보다도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온갖 점들이 있습니다. 뭐 신문에도 그죠. 보면 다 구석구석에 그런 것이 있고 뭐 우리 그 여기 교민 잡지에도 그런 것들 다 실리더라고. 그죠? 어플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다. 신령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기도받으러 다니는 점쟁이식 이 점쟁이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들과 점숭을 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점쟁이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 점쟁이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점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이라도 점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이 악을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 하지 마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믿는 것입니다. 점쟁이 말을 더 믿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는 바입니다. 점을 친다는 게 뭡니까? 운명론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근거한 생각들입니다. 점술이 뭡니까? 예. 인간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점쳐서 인간이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을 치고 액땜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점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귀신들이 치는 그 점을 더 믿는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없거나 아니면 그 성령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귀신들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싶다. 이런 발상이 바로 우리가 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이런 샤머니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미래를 뭔가 그렇게 점쟁이들을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이 없이 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어떠한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일 모레 뭐가 될 건지,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렇죠? 그러면 넉넉하게, 그렇죠? 우리가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점쟁이가 한 말은 철떡같이 믿고 그것을 지키며 산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갑니까? 예. 우리는 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의 일을 알고 싶습니까? 1년 후의 일을 알고 싶습니까? 1년 후의 일을 알고 싶습니까? 10년 후의 일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확실합니다. 100% 제가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죽는다. 또 하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또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19절의 앞에 말씀은 18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 금주 말씀이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의 삶의 기쁨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의 기쁨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처지, 감옥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결국은 이런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어떤 번역은 이 소테리아를 감옥에서 나온다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는 이 감옥보다는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분입니다. 바울은 삼층천 뭐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수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한 유일한 어쩌면서 가장 예,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한번 체험했으면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예, 그것으로 끝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게 예, 만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 그러면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치는 뭐 그래서 무슨 성령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도록 했던 잘못된 성령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구원은 그냥 한번 내가 손 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불구덩이 속에 있는, 예, 불에 한참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구덩이 타서, 지옥불에 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이 죄악된 인간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죄악의 덩어리, 흙탕물 속에, 검정득 속에,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자, 끄집어내신 곳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그 더러운, 그저 끌린, 그저 불타다 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끄집어냈을까요? 이유는 그것을 그 끄집어내신 그 불타다 남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을, 그죠? 예. 그냥 불에서 끄집어내고 그 시커먼 데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커먼 데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그 죄악의 덩어리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끄집어 내어진 존재들입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예,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예. 성령님이 아, 이 상황에 무슨 점이나 쳐줘서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이 정도의 귀신의 한 파트 같은 정도의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예.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것, 예. 귀신들이 너가 어떻게 될 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 자,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 가운데, 예, 우리는 반드시 이 공동체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동시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그 기도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그런 도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절대적 의존적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뭐 영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랑은 뭐 초콜릿을 함께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죠. 무엇이 가장 잘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예,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예, 그것이 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랑을 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죠? 서로 도우며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세워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준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잘합니다. 그죠? 예. 참 은혜스럽고 참 잘합니다. 근데 사실 여성 파트는 전공자들도 계시고 또 음악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남성 파트는 전공자들이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은 소프라노도 하고, 예, 가끔은 엘토도 하고, 뭐 테너가 베이스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주죠. 그죠? 아, 좀 잘하지. 그럼 이제 누가 눈치 주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안 해. 뭐, 그러면 이제 꽝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아,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래도, 에이, 그러면서 또, 그죠? 소프라노 안 하려고 이제 테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말 한 사람은 또 미안하잖아요. 그죠? 더 친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모니가 되어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봐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져가는,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내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또 내 옆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내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랑하면서 성장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 그렇죠?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그죠? 다 선하고, 다 말이 잘 통하고,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고, 다 젠틀하고, 뭐 다 인내심이 있고, 사랑이 많고, 말도 다 천사같이 말하고. 안 그렇죠? 저도 안 그런데, 그죠? 예, 내가 안 그런데 남이 그럴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이고 저놈은 저래 저놈은 저래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채워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될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목적이 뭡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메갈도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점점점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커져간다. 예, 이게 더 커져가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때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죠? 열심히 했는데 뭐 했지? 나는 뭐지?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더 커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땐 예수는 제로였고 내가 100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10이 되고, 예, 나는 처음 예수 믿으면 그렇겠죠. 예수님, 나는 90이나 뭐 95가 되고 예수님은 1, 2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7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30이 되고, 그래서 나는 점점점 줄어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점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점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점점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 원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좁아터졌던 그런 나는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예,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존귀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뭐 원래 다 잘해, 원래 잘하는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뭐 별로 하나님이 존귀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노래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죠. 성가대의 수고와 애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존재가, 이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종기게 되지 않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어색함들, 이제 불편함들, 뭔가 거짓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본질이 안 바뀌고 모양만 흉내만 내려 할 때는 거기에 뭔가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뭔가 진실되지 못한 것 같은 그 무엇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종기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점 사라져서 그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종기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그냥 애썼는데 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뭔가 성공한 것 같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뭔가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존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으나 사나 뭐 괜찮다 나는. 그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자,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조금 쉬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죽고 싶다. 예,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죠?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죽음입니다. 예. 우리가 죽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진정이라면 우리는 점점점 나는 없어져 가는 것이고 나는 사라져 가는 것이고 점점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예,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그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면서 아, 그리스도로 채워져 갈 때 내 존재가 이렇게 새로워져 갈 때 누리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점점점 우리가 그것으로 채워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을 영원한 예, 그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그런데 과연 왜 죽는 것이 더 좋을까요?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죽고 싶습니까? 뭐 죽고 싶다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럼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다 모든 것들이 평탄한데 죽고 싶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죽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죽고 싶다. 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럼 바울이 살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했을 때 과연 바울은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정말 겁쟁이가 돼서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지금처럼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번민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져 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죽고 싶은 어떤 면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배신자가 되지 않고 겁쟁이가 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안에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쟁이들이 찾아다니면서 점쟁이들이나 말이나 들으면서 그렇게 삶을 슬렁슬렁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종기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커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 안락한 길, 평안한 길, 이리저리 요런껏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피해가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에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함들이 임할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돌에 맞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겁쟁이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 속에 주님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것이지. 내 속에 과연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어떤 면에서 고통이 문제가 답답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랑신랑 살면서 모든 것들이 평탄한데 예,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게으르면서 편안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시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들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지를 보십시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그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그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가 보기에는 거침돌 같은 걸림돌 같은 그것을 디디고 한 걸음 더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들을 딛고 일었을 때 우리의 내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좋다. 바울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견뎌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지금 실제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감옥에 아주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예, 죽는 게 더 편하다. 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게 더 좋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니까 내가 살아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동기는 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살아있는 숨쉬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은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그냥 내 과거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스럽고 그죠? 정욕스러웠던 이기적인 그것들을 덜어내고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고 영원한 나라를 한번 바라보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숨을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커져가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까?